날마다 몇 시부터 일해요? 1번. 날마다 운동을 해요. 2번. 내일 친구를 만나요. 3번. 오전 9시부터 일해요. 4번. 오후 늦게 집에 가요.